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함흥시 청년염소목장과 상농광산에는 형령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함죽은 상중엽동 농장에는 풍년둔 농장보를 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모셔졌습니다. 수동구 촌울협동농장에는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 봉용하여라가, 금약은 금사리에는 불패의 일심단결 천만년 영원하리가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